미묘해진 네 텐션 끈이척이는 뭘 조금 와닿는 시선 목소마다 맺힌 땀까지 내 사골 맛을 시킨 넌 다르지 않은 눈빛 벌어진 내 lips 말과 다른 red checks 또 아닌 척 그늘 당기는 넌 짠사만 보내주면 돼 흐트러내면 난 더 좋아 느슨해진 긴장감 I know you like it yeah. Baby I can give it to you however you like However you like 너도 역시 날 원하고 있다면 더 말해줘 방금만 그 생각들 Some more.